Hey. Stay. Love is all over. Try to back it out. Still can't believe that you're gone. This is M Black. 이럴 줄 몰랐어. 내가 날 떠났어. 영원할 것처럼 믿었는데. 이번에도 그냥 하는 얘긴 줄만 알았어. 하루 이틀 사 시간은 지나는데 네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리는데. What are you talking about all of a sudden? 이유가 뭐든 끝내줄 수가 없거든. Stay with me. 너분할 수 없는 내 맘이 무릎 꿇잖아. Why do you leave me? 모든 걸 잃었어. 난 어떻게 지워야 할지. 바보처럼 너를 잊지 못하고. 어떻게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. Oh baby, stay with me. 내 곁에만 있어. 저 네가 내 전부야.